쌀떡국수 60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네. 저녁입니다. 네. 한국은 16일인데 여긴 15일. 이제 광복절이네요. 여기서 토론토에서는 행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매년 하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한인회에서 네. 네. 올해는 했나 모르겠네요. 너무 조용해서. 아, 나중에 그 행사 코너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이번 아, 예. 주말에 합니다. 아, 예. 아직 안 했구나. 네, 예. 이번 주말에 합니다. 예리하시네요. 예. 워낙 뭐볼게 없는 행사이다 보니까 뭐 참여도 되게 가보신 적 적어서.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사진 자료로 늘 보는데, 예, 뭐. 저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예. 근데 뭐 애들 미술 대회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네네. 가보고 아, 이번 주말에요. 기본수공원인가요? 싶어요. 네. 아, 예. 그럼 이따가 좀 상세하게. 그게 다예요. 아, 그런가요?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더 이상 뭐가 있나요? 저희가 이 코너 속의 코너는 좀잘좀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하니까, 예. 잘리고 뭐 지금부터 또 시작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네? 그게 단데요. 뭐 주말에 뭐 재밌는 일 있었어요? 네, 저희는 조금씩 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저희가 뭐 재밌는 일은 아니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아버지들의 숙명 아닌가요? 그 아이들한테 2발 자전거 가르쳐 주는 네. 그뭐 운전이나 뭐 이런 거뭐 학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네. 자전거 타는 걸뭐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안 배웠는데요. 아, 그래요? 전 제가 배웠는데 그냥 아. 혼자서. 근데 그 보조 바퀴를 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첫 네. 걸음마만큼이나 되게 좀 의미가 인상적이고 있죠. 기념비적인 그런 그렇죠. 하나의 스텝이라서 제가 좀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합니다. 아. 그래서 남이 가르쳐 줄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버지가 집에 뻔히 있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건 이제 아버지 제 생각으로는 이제 온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보면서 숙명이고 의무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영광스러운 일인데 아이들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텝 중에 하나인 그 자전거를 가르친다는 게 일단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뭐 네, 잊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자전거랑 수영은 네. 한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저 자신한테는 굉장히 큰 이벤트라서 그게 네. 근데 첫째 아이도 제가 한뭐 이틀 만에 이틀 만에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 만에 보조바퀴를 뗐다고요? 네네. 우와. 그냥, 네, 저희는 뭐, 오, 그게 가능한가요? 우와. 겁을 내지 않고 그냥 좀 속도를 내면 중심이 좀 잡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몇번 하다 보면 애들이 타는데, 첫째는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는 이제 둘째가 이제 나이가 돼서, 네. 이제 가르치는데, 둘째도 한 이틀 정도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보조바퀴를 안 달고 타나요? 네네. 우와, 이틀 만에요. 예, 애들이 뭐 운동신경이 있는지 그냥 그 잡아주고 왜냐면 제가 못 따라가거든요. 너무 빨라서 숨도 차고 근데 잘 타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고 이제 계약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이걸 제 나름의 프로젝트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이번 방학 때는 예, 이제 두발 자전거를 뛰게 둘째, 예. 하자. 그걸 좀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빨리 또 떼다 보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이게 좀 이런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경험인데 이게 평생 안 오잖아요. 나중에 뭐 손주들 다시는 안 오겠죠. 제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때 나이 돼서 못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너무 빨리 떼어버리니까 시원하면 좀 시원섭섭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는 엄마한테 배웠어요. 아, 자기 그래요? 어, 엄마한테. 예. 왜냐하면 그 저희 아이도 이제 자전거를 두발 자전거를 때가 돼서 샀는데 아예 그 전까지 그냥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를 타다가 바로 두발 자전거 샀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트레이닝 힐 같은 거 달고 다니고 싶지 않다고 탈 줄도 모르면서 일단 샀어요. 일단 산 다음에 못 타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제가 그 따로 트레이닝 힐을 사서 달아줬는데 싫다 그러도 몇번 타다가 싫다 그러고 계속 달고 다니면 어차피 안 느니까 떼고 잡아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잡아주다가 제가 잡아주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빨리 가도 제가 잘 쫓아가니까 이렇게 뒤에서 잡고 가니까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잡아줘야 되고 계속 안 느리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런던에 이제 왔을 때인데 이제 제가 런던에 와서 잠깐 한몇달 떨어져 사는 때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엄마랑 자전거를 타는데 네. 엄마는 아이가 만족하게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엄마가 힘이 없으니까 뒤에서 잡아줘도 계속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배웠다고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기는 엄마한테 배웠다고. 아빠가 계속 잡아줬으면 평생 못 배웠을 아,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몇번 넘어질 것 각오를 하고, 네. 잡아주더라도 계속 끝까지 잡아주면 그건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렇죠. 그냥 믿고서, 네. 놔야죠. 대충 그냥 중심이 좀 잡혔다 싶으면 그냥 놔주면, 네. 그냥 뒤에서 그냥 옷만 살짝 이렇게 짚어주면, 본인들이 계속, 아빠가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 놓고 그냥 페달을 밟더라고요. 자기 혼자 하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도. 네. 뭐, 그렇게 하니까 금방 또 느는 것 같고. 그래서 이틀만에 뗀건 되게 네, 멋있네요. 첫째에는 좀 겁이 있어서 될까 했는데, 곧잘 또 걔도 이틀 만에 하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뭐, 또래들이 다 지금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올 여름 넘기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네. 했는데,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또 옆집 형이 또 해줬거든요, 저는. 저도 예. 동네 형들한테 예. 배운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해주신 것 예, 같진 않죠. 저는, 왜냐면 저희, 이게 되게 한국의 슬픈 현실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저녁 때는 집에 안 계시고 일하고 그때 계시고, 주 그래서, 5일제도 아니었어요, 그때도. 네. 예. 그래서 저도 동네 형들이랑 타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예. 혼자서. 부지런히 떼는 것도 아마 자전거방 가서 뗀것 같고, 아, 금방 떼는 것도 예.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렇구나. 예. 좀 그런 일이 있었고, 예, 좀 아쉬워요. 그렇다고 뭐 일주일 내내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것도 보통 일 아닌데. 그러니 저는 주말마다 잡아줬다니까. 계속 저녁마다. 네. 저는 주말에 이제 저희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좀 있으면 이사를 가서 이사 준비를 하는데 이제 짐을 싸려면 이제 박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이제 그뭐 이마트나 이런 롯데마트 이런 대형마트를 가면은 항상 포장하는 곳에 가면 박스가 이만큼씩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박스들이 그래서 되게 많아서 박스 구하기가 엄청 쉬운데 저도 여기서도 이제 그런 대형마트를 다녀봤는데 의외로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일단 깨끗한 박스는 별로 거의 없고 네. 박스가 있다 한들 그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종류의 박스들밖에 없어가지고 박스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인터넷 찾아보거나 이러면은 사라 그러고 그렇죠. 예. 중고 박스나 새 박스 사야 되는데 박스 가격도 장난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뭐 일단 한국보다 무조건 비싸니까 그래서 이사 문화에 대한 그 다른 점을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사를 한두번 했는데 되게 싸게 했어요. 누가 알려줘서. 근데 그 시간제니까 여기선 네. 시간 좀 아끼려고 아예 그냥 짐을 그냥 트럭에 실을 수 있게끔 밖에다 싸놔요. 그냥 와서 그냥 집안에 들락거리지 않고 밖에 제가 싸놓은 것만 챙겨서 가면 되니까. 반자동이네. 아, 반이사네요, 반이사. 그러니까 정말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침대나 소파 같은 거좀 무거운 것들이야 안에 네. 들여 이제 이사 가는 집에 새 집에도 들여놓을 건좀 부탁하는데 나머지 그냥 앞에다 놓고 가라 그냥. 그럼 이제 빨리 끝나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씩 옮길 수 있으니까 작은 네. 박스들은. 그러니까 이동 거리도 뭐 얼마 안 되고 해서 예, 정말 뭐한뭐두 시간 만에 진짜 정말 빨리 끝났던 예. 저는 요로 변화했습니다. 아, 예. 아, 저도 빌리면 참 편하고 좋은데, 큰 차를 몰고 싶지가 않더라고, 저는. 아, 트럭 같은, 네. 소형 트럭이라도, 아니, 좀 뭐, 밴드 몰아보고, 뭐,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네. 그냥, 저는 이제 이사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하자. 네. 집 싸느라고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옮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예. 여기서 그 이삿짐 그 그냥 진짜 옮기는 사람들 쓸 돈이면 한국에선 포장이사 거의 가능하죠. 그쵸. 예. 예. 여기는 왜 포장이사가 있긴 있죠, 여기도. 네, 있는 걸로 있는데 알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대부분들 그냥 옛날 한국에서 옛날 스타일대로 네. 짐 옮겨주는 그런 것만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축하를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이사를 더 좋은 동네로, 좋은 아직 집으로. 안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아직 안 갔어요. 들린 소문에는 꽤 여기는 좋은 동네, 좋은 집이라고 좋은 동네, 좋은 집은 들었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예. 한국과 좀 이사 시스템이 달라서, 뭐 저희 방송에서 몇번 했지만, 뭐집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사를 가야 이사를 가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을 네. 받았어요. 너무 요즘에 그 이사들 다니고 그 광풍이 불어서 지금 좀 한물 같지만 그 분위기가 한때 올 여름에 되게 그 열기가 좀 뜨거웠을 때는 저희까지 좀 휩쓸리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막 네. 집도 알아보고 막 그래서 뭐 지금 있는 집을 그냥 파는 것보다 그냥 렌트를 놓고 세를 놓고 그냥 노후 생각해서 네. 그러자 막 별의별 그 아이디어를 다 짜내면서 막 이런저런 옵션도 알아보고 했는데 네. 그 광풍이 싹 지나가니까 다시 그래 이거는 마음이 평안히 오셨나요? 올해는 급하지 않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이제 집값 좀 진정이 되고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동네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쪽으로 집이 좀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좀 계속 알아보면서 그게 뭐 당장 올 가을이 될 수도 있고 내년 뭐 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지금 뭐 웃돈을 주고서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좀 매물 좀 많이 나왔을 때 네. 여유를 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걸좀 선회를 했어요. 근데 정말 좀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긴 하더라고요. 뭐이집저집다뭐 이사 간다 뭐 집값이 어떻다 아, 이러니까 네. 조급해져서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도 막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도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은 막 그걸 알아봤으니까 아, 그러다가 몇번 보러 집도 보러 다녔는데 와 이제 한 10만 불씩은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 예전 같으면 이게 가격에 이런 집은 아닌데 정말 가서 봐도 진짜 실망스럽거든요. 근데 네. 그런 집이 막 60, 70만 불씩 하니까 아 이거 이 광풍이 좀 휩쓸리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여유를 좀 갖자고 얘기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뉴스를 해볼까요?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네. 일단 저희가 지난주 네. 해외 파켓 10위에 다시 올랐다는 점을 네. 알려드리고요. 네. 예, 아니 12가 뭐 새삼스럽나요, 사실? 제가 봐선 꽤 오랜만에 10위에 올랐던 것 같아요. 아, 뭐 예. 14위, 15위, 뭐, 네. 잘 오르내리다가, 네. 네, 혹시 매일 체크하시나요? 그 순위를? 매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생각날 아, 때는 그래요? 예. 순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일단은 저는 팟빵 순위를 그렇게 별로 믿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예. 아무튼 저는, 살짝 네. 흥분하면서 아, 예. 네. 더 올라가지 못해서 안타까웠겠네요. 다시 10위에 올랐다. 아하. 그리고 저희가 댓글이 하나 오랜만에 좀 달려서 예. 오랜만에. 122단님 늘 올려주시죠? 네. 네. 혹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이 한명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그 일단 업로드 하고 네. 뭐 조회수를 보니까 예, 많이들 보시는 것 조회수가 같은데 어디서 조회가 저희 됐나요? 그 처음에 방송 편집한 다음에 올려놓는 사이트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아, 네. 조회수가 확인이 가능한데 네. 예, 한 분은 아니에요. 네. 확실하게 네, 한분 예, 아니겠죠. 설마 한 분 아니겠죠. 예, 분명합니다. 예. 한 분이 아닌데, 한 분인데 어떻게 10위에 들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뭐 평소엔 두 자릿수인데 이제 세 자릿수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지난 한때 5년간 채식주의자 생활을 하셨다고. 예,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라이너스님의 후기를 지금 많이 기대하고 저는 계시는데 채식주의자는 아닌데요. 거의 반채식 그죠? 그러네. 예, 그런 예. 저는 그냥 지방을 좀 멀리하는 네. 것뿐이지, 뭐그 닭가슴살 뭐 이런 건 먹어요. 그 지난번에도 그좀 달라진 식생활에 관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좀 조금 더 변화가 뭐더 느껴지거나 조금 더 헤이해지고 있죠. 예. 갈수록 헤이해지고 있어서 예.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예. 그 확실히 좀뭐 이렇게 좀 무리하게 먹으면 몸에 신호가 오기 때문에 조심은 항상 하고 있죠. 찌릿찌릿 보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기분이 어떤 식으로 신호가 오죠? 약간 그 느낌이 와요. 통증 같은 그런 아, 비슷한? 예. 네, 그런 게 와서 조심은 일단 하고 항상 조심은 하고 있고요. 일단 몸무게도 안 늘고 있어서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 역시 살 빼는 데는 굶는 거 이상 그럼요. 예. 저도 해 없다. 봤지만 예, 네. 안 먹어야 돼요. 일단 예. 제가 지금 먹는 양이 저그 이전보다 한 절반 수준으로 준것 같아요, 저는. 그 끼니 때 먹는 양이. 거기다가 지방을 좀덜 먹으니까. 근데 이상한 점은 지방을 덜 먹으면서 제가 탄수화물과 당의 섭취가 좀는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제 느낌에는. 그런데 몸무게가 줄어요. 그 보통 얘기하잖아요. 탄수화물과 지방, 그 당이 문제다. 네, 사실 지방보다. 그럼요. 예. 그, 황제 근데 다이어트도 있는데 한때 뭐, 얼마 전에는 뭐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지방만 먹는 예, 그런 그런 거 있었어. 예. 한번 열풍이 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점점 줄어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요즘에 지방을 좀 절망되니 당이랑 탄수화물 섭취가 좀는것 같다. 그랬더니 와이프 그러더군요. 아니라고 그 전에 더 많이 먹었다고. 근데 아, 이제는 예. 안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 전에 더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약간의 그 신호가 약간 온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그 신호가 오면 거기서 딱 멈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신호 없이 갑자기 그게 팍 아파버리면, 신호가 예. 먹으면서 바로 오면은 그렇게 멈추면 아, 되는데, 예. 예, 몇 시간 있다 온다는 거죠. 아, 예. 아, 예. 아, 그럼, 그렇죠, 아, 예. 내일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거죠. 참고로 오늘 저는 짬뽕을 예, 먹었습니다. 예. 맛있었겠네요. 예. 아, 그리고, 아, 예. 제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저는, 데니얼 이게 코레. 제가 그 예. 댓글을 저도 봤는데 예. 이건 마치 무슨 독서 클럽 팟캐스트인 아, 것처럼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독서 클럽 같은 거는 그냥 그, 이 네. 한인들끼리 그, 뭐, 좀 작게라도 소모임까지 안 만들어서 뭐 그래도 늘 그런 얘기가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나왔잖아요, 예. 댓글에. 왜안 만드시나요? 이분하고 저 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 두 명으로는 무리인가요? 최소 인원 몇 명으로 잡으세요? 한 4명? 아, 4명 네 정도는 명이요? 돼야지 또, 대화가 좀 다양하게, 네. 예를 들어서 책한 권을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네. 의견이 같아요, 둘이서. 그럼 좋은 거 그럼, 아닌가요? 예, 그럼 의견이 아, 그럼 같지만, 맞는 거네. 그럼 그, 아, 의견이 같은 걸 확인하고 그걸 끝? 네, 뭐, 확인하고, 맞는 거네. 아, 그럼 예, 그럼 이거네. 한 3분 만에 미팅이 종료될 것 같아서. 근데 좀 다른 의견도 있고, 그러면 이제 네. 뭐, 토론도 되고 하는데, 네, 요즘에 데니얼 콜이라는 작가의 네. 레그돌이라는 책을, 레그돌, 그 봉제 인형, 그 네. 헝겊 인형, 이런 건데, 뭐 시체를 6명이 죽여서 토막을 내서 그한 부위를 모아서 봉제 인형처럼 꿰매서요 하나의 시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의 피해자로 한 명의 시체를 만든 거죠.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읽고 있습니다. 왜요? 재밌어요 그런 책이. 네. 아, 예. 근데 한 가지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지금 읽으시는 거는 뭐 작업과 상관없이 그냥 읽으시는 건가요? 뭐 취미로? 읽다가 재밌으면 또 출판사에 소개도 하는 거고요. 아, 네. 근데 지금 제가 화장실용으로 읽고 있는 책이, 화장실에다 책을 항상 네. 쌓아두고서 볼일 볼 때마다 야금야금 읽고 있는데, 일본 소설인데 가족 사냥이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그게 좀그좀 사회적인, 일본의 사회적인 그 문제를 다룬 뭐 추리 소설이기도 하고 뭐좀 되게 잔혹한데, 말 그대로 이제 좀그 문제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독서이긴 한데 되게 좀 잔혹해요. 이거 보면 폐륜 범죄라든지,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되게 온전하고 완벽한 가족인데 진짜 속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썩어지려 썩어 있고, 그 겉으로는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그 가족만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곪다가 이제 터져버리면 이제 대형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화장실에서 요즘에 읽고 있는데, 아내가 그거를 좀 이렇게 들춰본 거예요.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잔혹한 책을 읽고 있다니. 이거 애들도 한국말 다 읽는데, 아, 한국 책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일본 소설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예, 한국. 번역된 책이요? 근데 아, 그게 화장실에 이제 저희 있으니까. 아이들은 못 보게 하죠. 이제 너책 화장실 책 보고 싶으면 너희 책 들고 들어가서 봐라. 그래도 그렇게. 화장실에 있으면 애들이 들어갔다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보지 말라고. 무서운 걸 싫어하니까 아, 진짜 아, 무섭다 일단 얘기하면 표지도 무섭게 생겼나요? 좀 무서워요. 아, 뭐 예. 그림자 딱 그려져 있고. 네. 근데 네, 요즘에 좀 신전을 많이 듣죠. 왜 그런 좀 정신이 피폐해지는 책들을 많이 보느냐. 아니, 근데. 제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뭐 셜록 홈즈나 이런 추리 소설을 어렸을 때부터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막 탐독을 하면서 네. 이게 몸에 배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 초등학교 때 읽었던 좀 이렇게 순화시킨 버전이지만 그것도 다 네. 살인 사건이 나오고 홈즈가 나와서 뭐 어차피 사람 죽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범인을 찾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제가 봐서는 이제 별 차이가 없는데 좀 수위가 좀 세지고 네. 좀 묘사가 좀 강하고 뭐 이런 네. 건 있는데, 요즘 한국에서 좀 책을 팔아먹으려면 좀 아, 자극이 자극적이고 있어야 된다.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좀 내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장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웬만큼 좀 독하지 않아서는, 간이 기별이 안 예, 가는구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지금 계속 그런 종류의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잖아요, 사실. 그런 것만 읽고요. 그게 실제 내 생활에 내 정서나 이런데 어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뭐. 완전 그 현실과 그건 아예 별개로 그렇죠. 이제 가는 그거를 건가요? 이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게임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총기를 이제 학교 가져가서 네. 쏜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뭐 영화 때문이다, 뭐 게임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그런데 영향을 받는 부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 뭐,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재밌네요. 그 게임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그 총기류가 나오거나 이런 거는 다 19금 부채잖아요. 그 등급제가 있잖아요. 책이 등급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율심인가요, 책이? 아니요, 책도 19금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예, 있죠. 근데 잘못본 거, 아니 그러니까 흔하진 않죠. 흔하진 않죠. 근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예. 묘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되게 좀 어떤 지금 읽으신 얘기를 들으면 뭐 가족 상향이라는 그 책은 그 굉장히 잔혹한데, 심의가 있나요? 등급이 있나요? 그건 19세가 아니던데요. 그죠? 예, 그게 모르겠어요. 저도 19금 책을 묘사가 굉장히 수위가 세서 네. 번역한 적도 있고, 그래서 19금이 있으면 그냥 팔지 못해요. 커버가 있어요. 네. 19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책이나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 수위는 다 똑같고, 근데 어떤 책은 19금을 먹고 어떤 책은 아니고 뭐 그런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책에 대해서는 되게 그 심의가 관대한 것 같아요. 영화는, 영화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관대한 것 그 워낙 책들을 안 봤어요. 같아요. 예. 아, 예. 그래서 게임에만 제일 그래서 말 엄격한 것 같아요, 저는. 예. 어쨌든, 예. 뭐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번 주 예, 이번 주 뉴스를. 뉴스. 일단 그 모국 소식 잠깐 전하고 네. 가면 살충제 계란 때문에 아, 들으셨죠? 예. 얼마 전에 계란 파동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더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과 제빵 뭐 그쪽 업계는 완전히 아, 뭐 그렇겠네요. 타격이 엄청 크겠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지난번 파동하고 또그 차원이 다른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그런데 한 달을 그게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계란이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계란을 만들려고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지금 그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된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계장에서 네. 이 닭들을 방목을 하면 네. 오히려 운동도 많이 네, 하고 프리런 계란이 비싸죠, 좀 더. 건강한 계란이 있어서 네. 더 좋은 계란이 생산이 되니까 그걸 풀어놨는데 이제 약을 친걸 먹은 거죠, 이제. 이제 풀어놓으니까 아, 딱 그런 먹을 수 문제. 있는 사료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뭘 먹는지 모르잖아. 여기저기 뭐 다니면서. 그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 그런 식인 살충제가 건가요? 아. 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좋은 계란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검출이 되면서 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모든 생각해보니까. 유통업체 지금 다 계란을 다 뺐다고 하는데 몇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비행기로 막 공수를 해왔잖아요. 미국에서, 계란을. 예.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데 그거 공수해가도 그거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걸로 뭐 라면도 아니, 계속 공수를 만들어야지. 하면 될것 같긴 해요. 계속 실어다 나르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다가 뭐 라면에 빵에 뭐 과자에 계란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게 뭐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한동안 한국에서 이제 빵과 과자를 못 먹게 될수 있다고 해요. 정말로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 그럼 만약에 그런 거라면 되게 그 양계장에서 되게 딱 진짜 정그 요즘에 공장식으로 키우는 그런 네네. 계란들은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네. 저희도 요즘에 프리런 계란을 사 먹는데 네, 저희도. 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아, 캐나다에는 여기서. 아직 그런 일이 없었죠. 네. 네네. 뭐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뭐 계란은 뭐 그냥 이거든 저거든. 좋다는 믿음으로 먹는 거죠. 예. 오메가3 계란이 실제로 오메가3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알고 네, 그러게요. 네, 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자, 뉴스 굉장히 많았는데 첫 번째 뉴스는 뭐로 아, 전 할까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좀 교회에 반감이 좀 많아서 아, 네. 이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네. 돌아오셨죠? 네, 돌아오셨죠. 이거 두 가지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다행이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잘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힘 많이 써서 네. 그 이면에 이제 뭔가 또 이제 딜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뭐뭘 해주는 대가로 석방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그냥 주진 않았을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내보내 그건 주진 않았을 이제 거잖아요. 공개되진 않았고요 그 조건이 네. 근데 일단 뭐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또 한국도 이제 교민 입장에서도 네. 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뭐 다행스러운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그냥 뭐 여행 목적으로 가서 그냥 막 억류가 돼서 납치가 돼서 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네. 교회에서 그뭐 세상 오지로 뭐 아니면 좀 가선 안 되는 그런 네. 좀 분위기상 안 되는 곳에까지 가서도 뭐 전도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네. 아무튼 뭐 단순히 그냥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냥 뭐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방북을 해서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실제로 네.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거 그 계속 이제 1년에 기사를 보면서 네. 굉장히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못마땅한 좀 그런 그냥 아실 만한 분이 가셔서 그렇게 북한에 가서 그런 일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가셔서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교인들은 총리한테 넌뭐 하고 있느냐? 사람이 잡혀 있는데 미국에서는 청년이 죽었는데 이러면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씁쓸하긴 하고 오신 건 다행이고요 무사히 오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이제 이 문제랑 별개로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느낀 게 네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북한을 가요. 네 가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북한을 간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그쵸 갈수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캐나다 오니까 의외로 자주는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가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주로 지금 말씀하신 약간 교회 쪽을 통해서 이제 많이 가시거나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이 북한 관광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관광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뭐, 네네 안, 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와, 그 캐나다 이제 시민권자여야지만 갈수 있긴 그렇죠 하지만, 예 예. 그렇게 북한을 그렇게 관광으로라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되게 문화적인 거 같았던 것 저도 한국에서 방공 교육을 꽤 빡세게 받은 세대라서 같아요. 진짜 뭐갈 이유도 없거니와 거기서 막 그쵸. 예 뭐 우리 세대나 뭐 이런 젊은 분들은 갈 일이 없지만 네네 그 실향민들이나 예를 들면 그러신 분들은 진짜 북한에 고향이 있고 뭐 옛날에 가족이 있었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가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캐나다에 와서 이민을 한 다음에 시민권을 딴 다음에는 이렇게 갔다 오신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또 이런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들리는 말로는 뭐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좀 지원 사람들 이렇게 뭐그 친척이나 뭐 가족이 있으면 약간 지원도 좀 해주고 돈도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네 그렇다고 그래서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뭘 좋아서 간다기보다도 궁금하니까. 그렇죠 예. 궁금하니까 닫혀있는 세계니까 네네.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안전이 보장되고 진짜 순수하게 관광 갔다 올수 있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뭐 그런 특집 기사 같은 거 있으면 인터넷으로 진짜 요즘 그 생활상을 담아온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들. 유튜브 보면 예, 많이 많이 찾아보는데, 예. 올라오잖아요. 뭐 체험도 해보고 싶고 직접 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왜냐면 한국에서 살면은 남한 북한은 진짜 뭐 사실 다른 그러니까 나라라고 예 동포라고 생각하고 그런 곳인데도 완전히 다른 문화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궁금할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분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새물교회 그때 한국에서 아, 예전에 그때도 있었던 일이요? 있었는데 뭐 비슷한 거잖아요. 뭐그 북한이 지금은 북한이지만 그때는 또 저쪽 중동 쪽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그렇죠. 가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다가 근데 그때 뭐 비행기를 보내서 다 태워가지고 돌아오고 근데 이제 그렇게 구해줬는데 이제 비행기 그 값을 다 청구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정부한테 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조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눈살 되게 찌푸리게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 교인들에 대해서는 반감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절에 가서 무슨 뭐 밝기를 하시는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죠. 그런 게 차라리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의 증인 그분들이 차라리 더 나은 게 그냥 적당히 그냥 해서 저희가 아, 그냥 아 이거는 저는 예. 아 그냥 그분들 참 그나마 괜찮으신 게 그냥 그 파수꾼 같은 거어딱 전달해 주시고 네. 요즘도 오시나요? 예, 와, 대단하다. 제가 저희는 종교가 다르니까 네. 아, 이제 저희 집은 안 오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좋게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오시겠죠. 아이를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를 시간 데리고 오신다고요? 예, 그래서 뭐 시간을 많이 뺏으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오셔서 그냥 그 전담만 네. 전달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 부담 느끼는 걸 아시니까 그냥 그 받고서 그냥 아 인사만 하고 가시니까 뭐그 정도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건 괜찮은데 저희 그 친척 중에서도 저랑 나이 제 또래 사촌이 있는데 이제 좀 너무 이제 그 전도 그쪽으로 아,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다니는 정도가 아니죠. 예, 아, 굉장히 이제 독실한 독실한 신자신데, 예, 먼 친척도 아니, 바로 사촌인데 네. 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때 보면 명절 때 아, 만나서 보면 이제 입만 열면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살짝 뭐 다른 의견, 네. 이제 저만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급 흥분. 하면서 막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 종교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부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으면 좋은데 난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 꽉 막혔으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딱 그게 그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서로 답답한 거죠, 뭐. 저는 좀 그런 걸 보면서 이좀 젊은 분들이 좀 너무 그러면 그런 거뭐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거는 좀 뭐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그좀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보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자기의 신념을 더 어떻게 보면 더 강건히 굳히기 위해서 네. 다른 의견도 더 들어보고 아. 그쪽 연구 공부도 좀 해보고 네. 아, 뭐, 좀 알아보기도 하고, 네. 뭐, 그러면서 좀더그좀 스펙트럼 좀 넓어지지 않겠어요? 좀 보는 눈도 좀 넓어지고, 본인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네. 그걸 아, 아예 완전히 벽을 딱 닫아버린 세워놓고, 예, 사람들이요? 자기 길만 가고, 뭐, 그것까지 괜찮은데, 이제 강요를 하는, 그러니까 뭐, 요청도 아니고, 그냥 요청. 권유도 아니고, 정말로 그, 좀 강압적으로, 네. 아, 그, 전도를 하는 걸좀 별로 그렇게 좋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뭐 강압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예, 친척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되게 웃긴 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아, 네. 근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네. 하나라는 의미고요. 네. 하느님은 하늘. 네. 그냥 그거의 차이에서부터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는 하나로 못 쓰게 하거든요. 그게 다른 반감 때문이 아니라 그게 틀렸다고 보니까 뭐 다양한 신이 있는 좀 존재하는데 유일신이라고 저는 이제 믿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건 이제 믿고 안 믿고의 차이죠, 사실 네, 그거는. 그쵸? 예. 예. 근데 하나라고 하는 자체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뭐든지 믿으시니까요. 아니 안 믿어서가 아니라요. 제가 저도 이제 천주교인이지만 네. 만약에 천주교에서 하나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저는. 왜냐면은 저는 뭐, 이 세상에 신이, 아니, 우주가 이렇게 광활한데, 신도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자체가 정말 좀 상식 밖의 주장인 거죠. 제가 제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믿고서 하나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편협한 시선이라고 저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도 종교 교육은 뭐좀 시키진 않아요. 저희는 그냥 네. 뭐 너희들 알아서 하는 거죠. 부모 종교가 이거니까 네. 모태신앙 저희 이런 거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너희들이 그렇죠. 알아서 다들 자연스럽게 가라 가면 되죠. 너희들 맞는 걸 가라 네. 대신 너무 빠지진 말고 뭘 하더라도 네. 적당한 게 좋은 거니까 그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그 대신 이제 너희가 이제 각자 원하는 게 원하는 바가 추구하는 바도 또 다를 것이고 그거를 저는 방향을 정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교회 캠프도 많이 보내요. 만약에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거, 아, 교회에서 하는 네. 캠프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좀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저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너무 그런 쪽에 제가 신경을 쓰면, 아, 우리는 천주교회이니까 그쪽은 안 돼. 성경 공부하면, 근데 전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다 보내고, 뭐 거기서 뭐 그런 거 했어? 그러면, 그래, 뭐. 근데 두루두루 체험해보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깊이는 아니더라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예, 있구나. 알아봐야 뭘 예. 선택을 하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저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이게 한 교인이시죠? 예. 교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네. 종교란에는 뭐라고 적으시나요? 그러면 종교란을 최근에 공식적으로는. 적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인가요? 공식적으로는 그냥 무교라고 아, 적습니다. 무교. 아, 네. 아, 무교도 요즘에 많이들 전향하신다고. 전혀. 예. 뭐 관련 책들도 많이 나오고 뭐 해서 무교라는 교가 있나요? 관련 책은 뭔가요, 도대체? 그 만들어진 신이나 뭐 요즘에 아, 워낙 그런 책들이 것들이요? 많으면 그거 보면서 이제 아. 무신론자들이 많이 생긴다. 무교가 하나의 또 종교가 된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 그 무교라는 게 신이 없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 모르겠다 네. 뭐. 네. 아직은 모르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참 네, 그건 다행이긴 뭐 하죠. 정말 다행이죠. 예, 뭐 정말 큰일 저는 근데 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예. 좀 놀랐던 게 이분이 금요일 날 오셨나요? 목요일 날 오셨나요? 오시자마자 바로 다음날 목회를 아, 목회인지 아니 뭐 그냥 뭐 어떤 간증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다음날 바로 교회 아침에 교회를 바로 나가셔서 바로 예, 북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얘기를 또 설교를 하셨다고. 미국에 이제 케네스 베시처럼 책을 쓰실 차례죠, 이제. 예, 한 아, 체험하고 오시면 이제 그런가요? 그게 순서 아닌가요? 예. 그거 뭐 아마 집필하실 겁니다. 어쨌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계실 때 그렇게 좀 나름대로 건강이 유지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게된거 아닌가. 네.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다고는 하는데 고생은 하셨겠지만, 지병이 또 있으셔서 네, 그렇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그렇게 시위 아니 시위는 아니죠. 집회 많이 갔고서 캐나다 정부 그리고 트뤼도 총리한테 압박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하면서 그렇게 한 만큼 이제 정부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정말 뭐 이제 또 감사한 마음도 또 그만큼 또 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뭐 정부가 할한 건데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죠. 예 정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네. 기자들 다 모아놓고서 정말 그 입장 표명도 분명히 좀 했으면 좀 그런 게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네. 이제 입싹 씻고서 그냥 이제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다 이제 그분한테 가 있고 이제 이분도 뭐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그 교회에서 취재진들이 아, 몰려서 정말요? 예 아직까지 그렇게 팀버튼 관심이 커피와 많으셨군요. 도넛이 많이 그리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예 지금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지금 좀 자숙은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좀 가선 안 되는 곳에서 아, 그 지금 그게 필요 이상의 실제로 있었던 발언인가요? 아니면 생각이신가요? 아니, 오늘 기사에 났습니다. 아, 팀버튼의 그, 예. 커피와 도넛이 네. 그리웠다. 아, 네. 지금은 좀 그러실 때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좀 자제하시고, 그냥 지필, 이제 몰두 하실 시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테니스 소식을 여기 좀 네. 적어 봤는데, 이게 굉장히 큰 대회예요. 캐나다에서 하는 메이저 대회. 네. 로저스 컵. 예, 로저스컵이라고 테니스 정말 정말 굵직한 대회더라고요. 네. 프랑스에서, 아니, 프랑스래. 그 토론토에서 이 대회 하는 날 사람들 많이 보러 가더라고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니스가 저는 네. 한국에서 살 때, 치셨어요? 예, 좀 쳤습니다. 오. 근데 80년대 후반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좀 배웠는데, 그때 좀 붐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좀 휩쓸려서 배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네. 좀 테니스 좀 보셨나요? 아니요. 되게 인기 스포츠 아니었나요? 그때 뭐 농구도, 뭐 야구도 있었지만, 테니스도 그때는 꽤 인기 스포츠였어요. 잘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때 너무 어렸어서. 안드레 아가씨, 뭐 그런 아, 선수 안드레 아가씨, 예, 있잖아요. 그래. 뭐 TV에서 맨날 보여주고. 마이클 챙, 뭐 이런 예, 친구들, 예. 맞아요. 마이클 챙도 있었고, 뭐 이반 랜들. 네. 저희 아버지가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셨어가지고, 그때 참, 일요일마다 저는 따라갔던 기억은 나네요, 예, 아침에. 테니스를 많이 보기도 하고 네. 치기도 했었는데, 네. 여기 캐나다 와서 네. 또 테니스를 한 여기 동안 많이 안 치시잖아요. 보니까 치는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죠. 네. 코트도 많고. 근데 안 치다 보니까 그때도 돈 주고 배워야 하니까 또 매주 가서 또 하기 싫어도 했는데, 네. 여기서 그냥 네가 아무 때나 와서 비어 있으면 쳐라는 분위기인데도 네. 이게 누가 또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심이 많이 좀 없어졌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국의 좀 간판 스타가, 간판 스타인가요? 모르겠는데, 정현이라는, 56위까지 올랐더라고요. 세계 랭킹. 굉장한 거 아니에요? 100위 안에만 들어도 아, 그런가요? 엄청난 건데, 그 이영택이라고 네, 선수 있었죠? 예전에, 예. 예. 그 선수 이제 뛰어넘어서, 간만에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 이분이라고 하는, 어리신 선수 같은데, 정현 네. 선수가, 2회전 진출했다는 소식을. 예,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한창, 메이저 대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계신 분들은, 뭐, 티켓, 뭐, 이런, 좀, 구하기 좀 쉽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좀 메이저 대회라서. 근데 확실히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보러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교민들이야, 이 한국 선수들 응원도 하겠지만, 로저 페더러 선수가 완전히 뭐 회춘을 해서 네.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저도 깜짝 모든 놀랐어요. 스포츠를 예, 터뜨려. 모든 스포츠. 뭐 우와, 마이클 그 조던도 정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그렇죠? 이러면서보다 예, 더. 우사인 볼트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그 나이에 정말 탑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게 지금 굉장히 아, 그런 오래됐거든요. 수준이라는 거죠? 와. 지금 전성기가 지났는데도 전성기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피크가 넘었는데도, 남들은 다 은퇴하고 훨씬 전에 은퇴를 했을 텐데도 이 선수는 아직까지도 계속 가는 것도 놀라운 데다가 아직까지 탑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런 점에서. 다른 선수들은 굉장히 뭐 마이클 조던이나 이런 선수들은 훌륭하지만 그래도 나이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에는 40대, 은퇴를 하고, 예. 50대까지의 탑에 있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기량이 안 네. 나왔겠죠? 좀 우사인 볼트도 거의 우선 뭐 버튼. 고별 무대인 지금 육상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성적이 엄청 안 나오고 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이는 지금 정말 못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페더러 선수는 전혀 지금 뭐 식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전 세계 스포츠맨 선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그래도 이야, 가장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약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이에. 천물을. 예. 약 얘기가 나와서 지금 토론토에 마약 네. 투약소가 착공이 됐다고 합니다. 마약 투약소라고 하니 마약투약소는 참. 뭔가요? 그냥 뭐 합법적으로 마약을 투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 아닌가요? 그냥 숨어서 막 하다 보면 막 통제가 안 되니까. 아, 아예 관리를 받으면서 해라. 예, 뭐 과다 투여돼서 뭐 그걸로 뭐 사람 죽기도 하고 하니까. 좀 별게 다. 멋있습니다. 예, 예. 보건소에서 마약을 허락을 받고서, 예. 합법적으로 마약을 참 별의별 게다다 있네요. 엄연한 범죄 행위인데 그걸 이제 하라고 자리를 멍석을 깔아주는 그런 뭐, 네, 재밌네요. 예. 이 전문 간호사들도 이제 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참막 어떻게 보면 이뭐 직접적인 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뭐 살인도 범죄 아닌가? 그것도 누가 감독 해줄 테니까 합법적으로 여기 와서 해라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니 마약 투약하는 거랑 그거랑 어차피 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엄연한 범죄인데요. 저는 그래도 그 마약 투약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진 않잖아요. 이게 마리화나가 아니라 진짜 마약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뭐 네. 코카인, 뭐 헤로인, 뭐 이런 마리화나는 진짜 거. 마약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이거에 비하면 마리화나는 그냥 정말로 그냥 뭐 담배 같은 담배 예. 수준의 런던에 좀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런 데는. 이거는 사견인데, 예. 저는 토론토에 있을 때보다 런던에서 좀 약간 그 거리에서 약한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 사람들 더 많이 본것 같아요. 제가 토론토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 비율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네. 토론토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아니 뭘, 이렇게 그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지나가면. 그런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해봤지만 많이는 안 해봤는데, 런던에서는 의외로 좀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의외로 더 쉽게 느낀다고나 할까요? 그런 전 것 여기 같아요. 오래 살았지만 본 적은 딱한 번밖에 없어요. 뭘, 그때 뭐, 뭐, 어떤 걸 의심이 되는 보셨어요? 했다 한 의심이 사람, 한 걸로 의심이 되는 그거를 알 사람?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뭐그 사람 상태를 봐서 근데 그게 가면 아니에요. 약간 이상한 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전 다운타운이 아니라 좀 동쪽에 슬럼가가 네, 아, 있어서 다운타운에서 예 동쪽으로 가면, 예, 맞아요. 그쪽으로 그쪽에서 한분 최근에 뵌 적이 가면. 아, 있는데 최근에. 예 가족이 다 있을 때라서 잘 태워서 빨리 오면 피를 흘리고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걸 보니까 술에 많이 취했거나 아니면 마약일 텐데 제가 봐서는 좀 마약에 취하신 분 같아서 좀 예. 예. 어떤 소식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뭐 특별히 인상적인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건좀 전에 해주셨던 그 이면수 목사님 네. 석방된 거랑, 아,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용료가 아, 이상해요. 네. 그 피부에 확 가장, 예, 가장 와닿는 피부에 예. 와닿는. 이용료가 이게 인상이 됐네요. 인상되는 이유가 뭔가요? 인상이 되는 이유가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제작을 하거든요. 드라마, 네, 그렇죠. 영화를. 많이 하죠. 요즘에는 넷플릭스 직접 제작을.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들여서 되게 성의를 많이 할리우드 뭐 스튜디오나 네. 이런 데 뒤처지지 않는 퀄리티의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뭐이 가입자를 계속 늘리려고 또 지금 기존의 가입자들 계속 붙잡아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은 영상물에 대해서는 계속 계약도 해야 되고 또 계약도 안될 수도 있으면 네. 사람들이 또 이제 볼게 별로 없으면 또 네. 가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작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적자인가요? 넷플릭스가? 그렇군요. 엄청나다고 해요. 아. 이게 단기 적자가 있고 장기 적자인데 장기 네. 적자가 아. 최근에 신문에 났어요. 그 기사화 됐는데 아마존도 빚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아마존은 계속 현금이 도는 그럼 뭐 어떻게 그 계속 돈이 돌고 도는 잘 도는 회사라서 전혀 네. 문제가 없대요. 그 부채가 있어도.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이제 아마존 회장이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하지 않았나요? 빌 게이츠를 예. 누르고? 어, 그런데 회사는 그럼 적자. 아, 근데 이제 그런, 예. 제가 그 이해하는 거 거기서 이제 신문 기사에서 이제 아마존도 이제 빚이 있는데 네. 부채가 있는데 걔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 게 네. 회사 그 업계 자체가 넷플릭스와 좀 다르니까. 네. 넷플릭스는 본인들은 위험하지 않다. 네. 이제 인정을 하는데, 네. 본인들이 이제 이거를 다 메꿀 만한 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설명에 의하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상을 한게 아닌가. 근데, 아니, 궁금한 게, 미국에도 인상을 했나요? 저는, 왜냐면 이 소식이 캐나다에서만 인상했다고 본것 같아가지고, 혹시 환율이나 뭐 이런 미국 거랑 얘기는 못 상관이 있는, 들었어요. 예, 예, 미국 이번에 얘기는 또, 못 듣고 예. 한국도 못 들었거든요? 인상했다고? 근데 캐나다만 이번에 인상을 했나 그럼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캐나다를 호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차에서 그 앱이 있더라고요. 차랑 연결해서 쓰는 아, 앱이 요즘에, 도요타 네, 앱이 요즘에 있는데 그런 게 있죠. 요즘 차들은. 엄청 뭐 내비를 비롯해서 별의별 게다 있더라고요. 네. 되게 편한데 앱을 다운받고 쓰려고 보니까 안 돼서 알아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만 된다. 네. 캐나다는 이뭐 2018년부터 된다. 그것도 네. 이제 몇개 모델만 네.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이라서 아니 왜 미국하고 캐나다가 어차피 같은 값 주고 샀는데 같은 값은 아니겠죠? 미국 더 싸게 샀을걸요? 왜 같은 북미에서 이렇게 네. 차별을 받는가?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럼 같은 데서 사람들이 네. 굉장히 분개하는 막 캐나다라고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뭐 시스템 크게 다른 것도 예, 없는데. 이거는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도요타 캐나다가 지금 뭐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뭔가 이 고객들을 너무 우습게 본다. 예, 그래서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 그런 이것도 그런 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네, 아무튼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 디즈니가 넷플릭스와 결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별로 아쉽진 않아요. 뭐 마블 영화도 뭐 그렇게 열광하면서 보는 타입도 아니고요. 뭐 아이들 보는 아이들용 영화들 또뭐 그다지 뭐 저희들 많이 보진 않으니까. 많이 보진 않는데 실제로 그 넷플릭스 키즈 존에 가보면은 디즈니 영화나 디즈니 컨텐츠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네. 많긴 많아요. 이제 스튜디오들마다 자체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한다고 하면 넷플릭스는 이제 문을 닫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회의적인데 좀 약간 예. 디즈니 이제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보진 않는데. 저도요. 넷플릭스라는 지금 훌륭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린 다 따로따로 또 가입을 해야 그러니까요. 그 누가 모든 뭐 폭스사, 뭐 파라마운트사 다 일일이 하게 되면 어쨌든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는. 저는 뭐 스타워즈나 뭐 이런 쪽도 별로 스타워즈도 관심이 이제 못 없어서 나오겠죠, 예. 예. 넷플릭스에는 못 넷플릭스 나오겠죠. 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 그리고 아 저는 이것도 흥미로웠는데 온타리오주 수술 대기 시간을 이제 온라인에서 알수 있다고 해서 네. 좀 유용하겠죠? 수술을 앞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전에는 뭐 그냥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였나요? 뭐 그런 식이었죠. 근데 대충 이제 알려는 언제쯤 할 주죠. 예, 거다, 지금 한몇 뭐 명이 예. 지금 밀려 있으니까 한 어느 정도 좀 생각하랴. 대충 뭐 타임라인은 정해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확인만 하지 그게 뭐 줄어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인을 하면, 아, 이제 며칠 남았네? 뭐 이런 걸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용도로 쓸수 있겠죠. 위급한 수술 같으면 한국 가서 받고 오시는 게 낫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뭐 네. 좀, 뭐 여유가 있으면 그냥 느긋하게 기다려서 받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요. 이거 본인들 판단에. 뭐 이제 저희 한국 교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옵션이 그나마 좀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국은 의료보험이 참 예, 좋으니까. 이 나라 진짜 그 캐네디언들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 아니면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의료 그걸로 이제 관광 같은, 목적으로 예, 예. 한국도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이제 그런 옵션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아, 뭐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또 아닌 사람들은 정말 뭐 전화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진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낫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예, 아, 나는 경우도 안타깝네요. 있군요. 아, 예, 뭐 이런 온라인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접속을 해보셨다고요? 예, 근데 뭐 저는 뭐 아직은 뭐 이렇게 수술 예, 그게 받을 게 없으니까 없어. 근데 근데 어떤 건지 한번 둘러는 봤어요. 예, 그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그 불어를 사용해야지만 퀘벡에 이민이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예 그냥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퀘벡 이민은 정말 이제 불어 가능자들만. 지금도 불어 점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점수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서, 워낙 그 되게 애를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탁구 들었어. 캐럿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워낙 왜들 그런지 그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독립을 할수 있을까? 이것만 보고 있고, 저도 퀘벡 여행을 다녀왔지만 영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쓰고요. 네, 그쵸. 영어를 안 쓰고. 자존심 굉장히 세고요. 여기 왔으면 너희도 불어를 써라 뭐 이런 건데, 근데 영어로 해도 받아주긴 받아주던데. 근데 이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자세는 사실 아니죠. 그럼 뭐 돈 쓰러 왔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콧대가 좀 높은 걸좀 느꼈어요. 가이드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네. 좀 근데 자주 다녀오신 분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제가 느끼기에는 영어를 쓰면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받아주는 것 같고요. 네네. 안 받아주는 사람들은 영어를 저만큼 하더라고요. 네,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네네. 너나 나나 비슷한데? 이런 느낌. 근데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물론 우리가 한국어를 2세대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사람도 네. 불어를 가장 먼저 배우겠지만, 영어도 여기서 태어났으면 영어도 당연히 잘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저는. 네, 의외로 그러니까요. 예. 신기했던 게, 예, 의외로 영어가 안 되진 않지만, 네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진 않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아, 퀘빅이 맞긴 맞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그 여기 와서 하키를 좀 많이 봤는데, 아이스하키 중계를 보면 그 캐나다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프로 선수들이 많은 데서 그중에서도 퀘벡 출신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선수들 인터뷰할 때 보면, 아, 캐나다 출신인데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ESL 수준의 영어를 하면서 그 네. 인터뷰에 응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의아해서, 아, 캐나다 사람인데 왜 영어를 못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 정말. 불어가 공용어니까요. 예. 아, 그래요? 저는 근데 그런 퀘벡 지역이 남아 있어서 캐나다가 지금 불어와 영어를 같이 쓰는 게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일단은 2개국어를 일단 2개는 여기서는 뭐 물론 불어를 다 잘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많이 접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언어를 하나 더 옵션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맞아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67센트라고 내일 방송이 지금 화요일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요일 네.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끝났겠군요. 이거 하기 전에 올리셔야 될 텐데. 예. 예. 어쨌든. 예. 얼마 전에 또 프렌치 프라이데이 뭐 이에서 프렌치 프라이가 또 아, 그런 게 예, 있었나요? 무료였고요. 아, 햄버거 사면 맥도날드에서요? 예, 무료로 아. 줬고요. 별의별 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저는 이게, 이런 게, 그 캐나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하는 걸로 느끼는데. 캐나다 진출,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캐나다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돼서 네. 67센트에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며칠 전부터 아, 벼르고 계신가요? 보나마나 빅맥은 아닐 것이다. 그냥 일반 햄버거,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아, 햄만 그런 들어있는 건가요? 거, 패티만 들어있는 그거 잃을 것이다. 치즈도 없을 것이다. 네. 1인당 10개씩 사오자. 그래도 돈 얼마 안 한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인당 예, 3개인데요. 3개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오늘 봤습니다. 누구 코에 붙이나요, 이걸? 아니, 저는 어차피 안 먹으니까 상관없죠. 예. 사다 드릴까요?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내일 11시부터 7시까지라고 하니까, 사람 많겠네요. 저는, 네, 사람 당연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행사하는 날은 사실 안 가요. 저도요.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사람 많은 네. 거는 저는 정말 싫어요.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분명, 진짜 이런 날은 정말 대충 해줘요. 아니, 대충 해줘서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신이 없어서, 그 평소에 그런, 뭐, 맥도날드 퀄리티가 있걸 없걸 떠나서, 평소에 그런 맥도날드가 안 나와요. 맥도날드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커피 뭐 아, 무료로 주고 뭐 이런 예. 거. 뭐 프라이즈도 주고 그랬지만 안 그때 무료로 줄때 가보면 평소에 먹던 맛이 안 나와 아니에요 진짜 차라리 안 먹고 말자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공짜로 준다 이런 거는 좀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가서 저는 이제 좀 체면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왠지 그냥 거저 준다고 해서 온것 같은 그런 내가 인상을, 왠지 내가 얻어먹으러 온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상대방한테 이제 그거 그런 인상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근데 여기 되게 당당하잖아요, 사실. 예, 뭐 전혀 그런 게 네, 그런 게 없는데도 없는데. 좋은 자서만 좀 그런 게 있어서, 한국에서의 그 격식을 차리고 체면 차리고 그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아직도 내가 좀 그런 게 있구나. 예, 좀. 저는 그런 게 많, 그런 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가서 더 달라고 당당하게. 왠지 안 주면 왜안 줘? 이러고. 중국 사람 취급을 받을 것도 같고, 한국 사람인데 뭐 좀 어차피. 약간 좀 그런, 뭐 그러지 않아도 중국 사람 네, 취급을 받지도 그러니까요. 않아. 그러지 않아도 뭐 예. 그냥 뭉쳐서 가니까. 하지만 사시미나 스시데이가 있으면 그때는 참지 않겠습니다. 예. 전국의 모든 일식집에서 그날만 회가 무한정, 뭐 무료다, 뭐 이러면, 그런 데는 그냥 뭐 중국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 취급을 받아서라도 저는 안갈 겁니다, 저는. 그럼. 아까와 같은 이유로. 그런 아, 날은 예. 가나마나 뻔해요. 뭐, 예, 이 예. 정도면 이제 뉴스는 다된것 같아요. 아직 좀몇개더 있어요. 빨리 끝낼게요. 네. 데드풀 영화 아시죠? 네. 그 영화를 좀 속편을 지금 밴쿠버에서, 1편도 밴쿠버에서 찍었는데, 네. 2편도 지금 밴쿠버에서 찍고 있는데, 네. 찍다가 그 스턴트 우먼 하나가 사고로 죽었어요. 어저께 그 아, 오토바이 타고 막 가는 씬을 촬영하다가 네. 오토바이가 갑자기 통제가 안 돼가지고 건물을 뚫고 들어가, 그 건물, 그큰 건물의 그 정문, 유리 네. 창문을 뚫고 들어가는데 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 거의 헐리우드에서 뭐돈 아끼려고 캐나다에서 많이 찍잖아요, 네. 헐리우드에서. 뭐 토론토에서 주로 헐리우드 영화에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뉴욕이라고 나와 있는 건다 네, 토론토입니다. 토론토에 예.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보질 못해요. 저는 토론토를 많이 못 가봐서, 저는 몇개본 적이 있어요. 딱 왜냐하면, 봐서는, 아, 예, 뉴욕이구나, 라고 그 저는 광경이 이제. 아는 데가 나오거든요. 아, 가끔 가다 예. 보면. 아, 저기 영 아니야? 예. 아, 아, 저기 놀수록 도서관인데 뭐 이런 거 그럴까? 아, 예. 나와요. 아, 그렇군. 예. 모르는 사람은 정말 뉴욕인지 알고 보는데, 예. 밴쿠버에서도 촬영 많이 하는데, 이런 좀, 예.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 캘거리 쪽에서, 이 캔머라는 지역에서 애완견하고 같이 산책을 하던 한 분이 네. 곰에서 저 이거 아니 왜 캐나다에서 이건 흔하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요? 아예 아예 근데 전 되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캐나다에서 흔한 일이잖아요. 뭐 곰이 이게 뭐 내려와서 간간이 집 나오는 뒷마당에 들어왔다, 소식이죠. 집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근데 이게 캐나다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이 기사를 보고 갑자기 웃음이 터진 게, 되게 쇼킹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갑자기 곰이 쫓아오면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 파크에서 놀고 공원에서 있는데, 갑자기 그냥 유유히 산책을 평소처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곰이 튀어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황당하냐면, 갑자기 그 죽음의 사신이 아. 출현을 해서 갑자기 날 쫓아온다든지, 뭐 이런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겨선 안 되는 일이 네. 벌어진 건데,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너무 제가 어이가 근데 없는 거죠. 보통 그렇게 그런 진짜 그런 오픈된 파크나 이런 데는 잘 나타나진 않을 텐데, 그죠? 신기하네요. 정말로, 아, 부상까지 입었다는 걸 아, 보니까, 죽진 예, 않았나요? 수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행이네요. 예,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원래 곰을 만나면 죽은 척 하는 게 죽은 척 맞나요? 하면 죽고요. 네. 무조건 보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죽기 살기로 도망가라 몸이 그러는데, 굉장히 빠른 걸로 네, 그러니까 알려졌거든요? 무조건 죽기 살기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그래도 죽을 거라 그러던데요. 그 만나면 그냥 죽었다 생각해야 된다 그러던데. 레버넌트를 보셨으면, 예, 곰이 사람, 죽은 척을 하면. 저는 얼마 전에 그 유튜브나 어딘 페이스북인가 동영상 봤는데 곰이 달려가는 그 스피드를 아, 예. 봤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거의 차를 따라잡을 정도로 네. 곰이 엄청나게 빨리 달리더라고요. 아, 직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곰이 그 모멘텀 때문에 쭉 계속 진행하다가 급하게 급하게 사람처럼. 따라오는데 금방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렇지 다시 않을까요? 방향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향이 이거 왠지 지그재그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잡히는 딱 그런 분위기인데, 이거. 네. 캐나다니까 가능한 이런 소식도 있고요. 예. 캐나다 소식 뭐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이제 이번 주 행사. 네, 예, 아까 코너 속의 코너. 말씀드렸던, 예. 이것도 이름을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금주의 근데 행사 뭐 항상 이런 행사 있는 건 것보다는. 아니니까요. 예, 거의 거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예. 예. 어쨌든 그 오늘 광복절인 만큼 그 주말에 광복절 행사가 한인회 주최로 기분스파크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린다고 하네요. 네, 뭘 하나요? 거기 혹시 무슨 뭐 바베큐 뭐 이런 것도 하고 아, 예. 만세 상찬 뭐 이런 거. 한인회 회비를 내신 한인회 회원분들은 점심이 무료로 제공되고요. 아, 회원증 회원이 있어야 아니신 되는구나. 분들은 이불만 내면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메뉴까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까? 네, 그런 거 같네요. 제 예. 생각에 바비큐를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을까요? 팀비과 커피 정도 아닐까요? 점심을 준다고 아, 하니까, 점심. 예, 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그뭐 이제 공식 행사 같은 거 있죠. 추모 행사 같은 그런 걸 네네네. 하고, 그 이후에 뭐 태권도 시범, 아니면 뭐 네. 미술 대회, 뭐 그다음에 공연 같은 거, 뭐 이런 게 네. 있다고 하네요. 미술 네, 뭐. 대회가 제 생각에는 대회인 만큼 어떤 그런 상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이번 재밌을 것 주에 같아요. 가시죠? 모르겠어요. 사생대회 아무래도 좀 저희가 이번 주에, 참가를, 예. 아! 이런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다른 약속이 있어요. 아, 예. 약속이 아니라 그 바이런의 런던의 바이런 쪽에 있는 도서관에 가면 네. 요즘에 한참 유행이 그 방탈출 게임 있잖아요. 아, 예, 있죠. 그 이스케이프 하는 게임. 네. 그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아, 진짜요? 상품이 있어요. 저희 아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예, 그 대회가 있으니 바이런 도서관에서. 그거를 왜 혼자만 아신 거죠? 네? 지금 소개하려고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얼마 네. 전에 그 도서관 갔다가 그거 알고 이제 신청을 아, 하고 왔는데, 예. 신청을 하고 해야겠다, 예. 아, 참여를 하면 전 신청 안 했는데. 그럼 못하게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안 하고 당일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뭐 아, 그러니까 어쨌든 미리 알려주셨어야지. 예, 아, 예. 그때 가면 예. 상품이 있어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야, 그거, 예. 당장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집에서. 예. 꽤이 코너 속의 코너, 이 금주의 행사 코너가 굉장히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코너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예. 재밌는 행사가, 저는 이게 되게 관심을 가지고, 아, 재밌을 것 같은 행사가 하나 있는데, 19일 토요일 날, 그, 여름, 이렇게 겨울에 스키를, 여기서 유일한 스키장이 있잖아요, 런던에. 네네. 볼러 마운틴. 거기서, 5K 폼 페스트라는 걸 해요. 5K, 숫자 5K 예. 폼 페스트인데,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보면, 그 이창명 씨가 나와서 진행하는 그 무슨, 장애물 경주 같은 그런 네. 게임 있잖아요. 드림팀. 네, 출발 예. 드림팀 같은 농매.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니, 어른, 성인들. 어른, 아니, 아이부터 어른까지. 오, 8세 예. 이상, 근데 8세부터 12살까지는 어른과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 예. 8세 이상 어른까지 다 하는 건데, 뭐, 이제 뭐, 그냥 재밌겠다. 예. 재미로 하는 거예요. 예. 뭐, 가면은 뭐, 진흙탕 통과하기. 그거는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예. 막 비누 거품이 엄청 많은 거길 통과하기. 오, 예. 아니면 그런 거. 뭐 장애물 넘어가고 뭐 그런 게 많아요. 하여튼 예. 그런 게총 22가지의 장애물을 오, 통과하는 예. 애들 그게 되게 그것도 긴 좋아하겠는데요. 예. 예, 아이들 좋아하겠죠. 예, 그런 대회가 오. 있어요. 대회는 아니고 그냥 이벤트. 예. 아, 저는 옷 버리는 거는 좀 예. 싫은데. 아, 네. 예, 그 샤워 시설 다 있고 아, 다 그래요. 있다고 예. 하니까 예, 오, 가서 뭐 예. 이렇게 여분 옷 가져가서 갈아입으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참가비가 있어요. 이게 이 행사가 캐나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런던에서 하고, 서커스 같은 거네. 예, 그러니까 다음 예. 주에는 뭐 퀘벡 어디서 하고, 다다음 주에는 네. 할리팩스에서 하고, 오, 뭐 어떨 큰 때는 거구나. 뭐 예. 저기 밴쿠버 이런 데서도 하고 하는데, 참가비가 일찍 신청을 하는 순으로 비싸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 예. 일찍 신청을 하면은 네. 뭐한 40몇불뭐 이랬는데, 가족당? 1인당. 지금은 예. 90몇 퍼센트가 찼대요, 벌써. 아, 예. 그래서 지금은 72불. 전 이제 라이너스님의 후기만 아, 저는 그래서, 예, 고대하겠습니다. 그냥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예. 일단 재밌을 것 같잖아요, 보면은. 알려주세요. 꼭 시험 예, 하시고. 하여튼 볼러 마운틴에서 이런 예.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낮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 코너는 굉장히 풍성한데? 이제 예. 그런가요? 딱 지금 두개 말씀드렸는데. 광복절까지 세 가지죠, 아, 지금. 예. 예, 오. 그다음에 이제 언제나 하는 것 같은 그 허니 페스티벌, 그 벌꿀농장에 아, 가는 것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재밌을 것 같은 게 이건 이제 애견인들한테 좋은 건데 펄루자라고 펄그 폴루자 네네. 예 라고 그 강아지들 데리고 하는 무슨 그런 행사가 있나 봐요. 네. 이제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무려 6천 마리의 개가 런던 개들인가요, 다들? 네.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6천 마리와 뭐 예상하는 인원이 6천 개 6천 마리 사람 2만 5천 명을 예상한 이 행사에 아, 예. 온다고 예상하니까 사람 혹시 개 좋아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혹시 애견이십니까? 저는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고양이가 근데 더 좋으세요? 저는 고양이건 개건 아, 애완동물을 예. 제가 감당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아예 그냥 돌리기 남의 싫어요. 개는 어때요? 그냥 만져보고 뭐 아, 남의 개는 이런 식으로. 좋아합니다. 그쵸? 예, 예, 개 저도. 고양이 좋아해요, 저는. 예. 저 어릴 때도 집에 개 고양 개를 키웠었고요. 네. 좋았는데 이제 제가 데려와서 끝까지 책임 못질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집은 전안 키우는 걸로. 아, 맞아. 개 예. 키우는 거는 참 키우자는 좋은데, 나중에 또 죽고 나면 그 그럼요. 충격이 그, 그 식구 같이, 죽은 끝까지 같이 것처럼, 가야 되니까요.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제 페이스북에 보면 네. 패친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걔가 죽었어요. 네. 그리고 1년을 가요. 아, 정말 그 얘기, 후유증이. 후유증을. 그럼요, 갈수 있죠. 가족처럼 지냈던 개면. 그리고 캐나다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한두 달쯤 전에 제가 그 개를 알아요. 네. 그 친구가 키우는 개를 본 적도 있고 만져본 적도 있는데 얼마 전에 죽었대요. 그래서 애도의 네. 뜻을 전했는데 밤마다 저한테 이제 채팅을 걸어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 너무 슬퍼. 막 아. 처음에 한 며칠은 아, 그래 나 이해해. 그럴 수 아, 있어. 근데 계속. 근데 지금 제가 두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두 달째 최근까지도 매일이요? 한 일주일 조용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그 페이스북에 아, 글을 개가 올려요. 생각난다 이제 그러면서. Rest in peace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아. 추모글을 짧게 올리고 나 지금 울고 있어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채팅을 야개한 마리 사 그러지 말고 너 똑같은 개는 그러니까요,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 저는 아는데 네. 한동안은 위로를 했다고요 저도 네. 근데 저두 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나 지금 울고 있어 나 어떡하니 계속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개랑 비슷한 개를 찾아서 한 마리 사 그 개는 그 개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지 않은 건 아는데 너 그거밖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죠 왜냐면 그게 아니면 이 후유증이 몇 달, 몇 년을 갈지 모르거든요 이게 친한 친구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 저도 굉장히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버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해도 네. 그 슬퍼하는데 두달 지나서 친구한테 갑자기 나 그냥 울고 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울고 있다까지는 괜찮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한테 이제 아. 해답을 찾으려고 저는 애견인도 아니고 저 개를 키우지도 않는데 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뭐 물어봤겠죠. 저뿐만 네. 아니라 다들 주변인들한테. 남잔가요, 여잔가? 남자요.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실제로 뭐 키우신 분들한테는 거의 가족을 잃은 그럼요. 그 슬픔과 똑같으니까 여긴 또 워낙 답이 없지 애완동물이 않나요? 많잖아요. 답이 없죠. 어떻게, 어떻게 할 그쵸? 수 예. 없죠. 예, 어떻게 할수 없고 뭐 결국 그냥 이겨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일인데 워낙 많으니까 또 그러신 분들이 여기는 그 애견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집에 아예 들이지 말자. 네. 끝까지 못 가. 저는 분명히 좋은. 끝까지 못갈것 같아서 아, 들이지 예. 말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요. 워낙 키우고 싶어요,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주변에 좀 키우는 집이 있으면 참 좋아요. 뭐, 아, 가서 보면 되니까. 가서 아무 때나 가서 또 같이 놀기도 하고. 남의 예. 집 개는 부담이 없으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 계속 그렇게 맡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주 행사는 이거 다음 끝내는 주. 걸로. 다음 주 행사 코너 너무 기대돼요. 아니, 이번 왜? 주 행사 코너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 네, 너무 알차고 풍성하고요. 예, 아, 저도 정말 그 쓸모 있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좀 몰랐던 행사들이. 그래서, 예, 이 코너 계속 좀 그, 아니, 코너 오프닝 송도 아예 그냥 마련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아니면 아예 그냥 독립을 시켜서 3부, 막 이런 식으로. 행사가 좀 많아지면요. 예, 예, 좀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대망의 60회. 예, 대망의 60회. 60회면 거의 뭐 정말 긴 시간이죠? 네. 60주니까요. 예. 왜 그러세요? 왜 아니, 아니요. 그러세요? 감회가 새로 와서요. 아, 예. 예. 어쨌든 순간, 대망의 예. 60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